그비의 포인트로 써보라 Kill em alpha mode 신경은 다 off 그 누구든지 뭐라 널 그저 first를 지키면 만나를 볼게 지금 내 자리에 맞춰 I don't know 그래 멈추는 법도